내 눈앞에 있는데 그대 그토록 바랬었던 그 사람인데 차마 말 못해 잊지 못한 미련이 날 아프게 해 얼마나 더 내 마음이 슬플지 얼마나 더 눈물 나야 하는지 여전히 너 내 가슴 속에 뛰고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